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하리라 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짐이 있죠. 직장, 사업재의 짐이 있죠. 또 건강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짐, 내 믿음의 신앙의 문제의 짐, 또 인간관계의 수많은 짐들이 있죠. 하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이 수많은 짐들을 절대로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고 있는 짐만 하더라도 벅차서 쓰러질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조창생 모든 인간의 그 수만 가지의 짐을 한 번에 담당하실 수 있는 존재가 한 분 계시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져주시는 짐들은 과연 무엇들인지 또 그 짐들을 모두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 죄악의 짐이죠.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신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의인이 악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인도 자기 죄 가운데 죽고 그 악인을 돌이키지 아니한 의인도 그 악인의 피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의인이 악인의 피값을 대신 치른다 할지라도 악인도 자기 죄악의 짐을 지고 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값을 대신 치르면 피값을 맡긴 존재는 살아야죠. 근데 의인은 악인의 피값을 치르고 악인은 자기 죄 가운데 또 죽는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짐을 단 한 번에 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해진다라고 없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짐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1%도 없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 가운데는 자신의 죄는 단 1%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100% 남의 죄,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본인이 죄가 없기에 온 인류의 죄를 맡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사셨지만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다.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질병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짐을 담당하시고 질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수많은 질병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이죠. 38년 된 오랜 질병을 앓은 병자도 고치셨죠. 또 12년간 피가 줄줄 흐르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담당하셨죠. 손 마른 사람, 또 귀 먹고 어눌한 사람, 소경, 예수님께 나아오는 수많은 사람마다 그 병이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질병의 짐을 예수님께 넘긴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직접 질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만 치료할 뿐 아니라 본인이 몸소 질병을 떠안고 사셨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헬라어로 홀리, 병, 질병이라는 뜻이죠. 아는 자라, 헬라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는 어떠한 알미입니까? 체험적으로 몸소 경험하여 뼈저리게 아는 것이 야다죠. 이 헬라어 야다의 수동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친히 수동 분사형,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3년 내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떠안아야 할 질병을 앓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질병을 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질고를 아는 자라,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평생 인간이 져야 할 질병의 짐을 늘 치고 사신 것이죠. 이 시간 내 육신의 연약함, 또 내 구역 식구의 질병,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의 모든 질병의 짐, 또 연약함의 짐,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중보 기도로 맡김으로써 연약함, 질병의 짐에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짐을 대신 지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 또 우리의 염려, 괴로움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의 짐, 염려의 짐, 괴로움의 짐을 대신 지셨다. 즉 마음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다섯 번의 결혼 실패 후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또한 순탄치 않았던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실패한 인생, 늘 갈증과 괴로움에 쌓여있는 여인이었죠.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목마름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 보이는 물을 길러왔지만 그 마음이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남자를 만나서 살았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을 해소하거나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남자들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 갈증, 마음의 목마름의 짐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져주시겠다.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물, 영생의 물을 주겠다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목마름의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늘 목마르죠. 물질이 부족해서 목마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해서 목마르고, 아무리 보이는 물을 마셔도 우리의 영적 갈증, 마음의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즉 여섯 번째 남편이죠. 이 또한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가 다섯 남편을 함께 살았고 여섯 번째 남편과 지금 함께 있지만 너 만족하지 않지 않느냐? 이 남편 아니야. 결국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수많은 남자들이 너의 남편이 아니라 나 예수가 너의 일곱 번째 남편이다 이거예요. 너의 완전수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나를 남편으로 모시면 너는 영원히 인생의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로 인한 인생의 짐, 죄악의 짐, 목마름의 짐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걱정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또한 모두 맡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떠안고 있는 그 무거운 염려, 근심의 짐을 주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주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생각하시고 한 번만 권고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억눌렸던 죄악의 짐들, 염려의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다 맡기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짐뿐 아니라 내 마음속 무겁게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짐까지 예수님께 모두 맡기시고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각자의 이 수많은 짐들을 다 주님께로 가지고 갔을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쉬면 좋죠. 저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쉬면 꿀맛이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쉽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의자에 앉아서 쉬든 누워서 쉬든 비로소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어깨에 마음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어떤 종류의 짐이든지 간에 또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기도로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483장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